빨산 nice cute 여기 놈이 오네 homegirls bitches 카드를 막 쏘네 spin it spin it 보스들 다 보네 chips and chips and chips and 목숨을 거네 여기를 걸고 자는 전연을 걸고 대문 한달에 테이블만을 걸고 risky risky risky till the last time. Taste of my own money Think I'm dazzle on my tongue Tired of bitching funny 콩 노리자마 뜨는 밤 찾을 걸 돈을 걸려주고 나 다음 chips 또 다음 chicks 다음 matches and down chicks Yeah Yeah Yeah Risk it, risk it, risk it till the last bit, bit, bit. Oh.